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이탈리아 조선문화협회는 12일 축하 성명을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조종자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